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. 오늘도 꿈을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성완단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듯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. 새파란 풀잎이 잘난되는 연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럽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싫어.